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와 이란 이슬람 공화국 대통령 하산 루하니가 카사이의 회담이 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하산 루하니 대통령 각하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김용남 동지가 정중히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인민의 최고 령도자 김종은 각하께 자신의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부탁했습니다. 김용남 동지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당이 내세운 병진노선이 철저히 관철되고 자강력 제일주의 기친 없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되고 있는 성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조선과 이란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와 블록불가담 운동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미국을 반대하여 공동으로 투쟁하여 온 두 나라의 친선관계가 앞으로도 폭넓은 분야에서 보다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김용남 동지는 이에 앞서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이슬람공화국 국회의장과 이스하크 잔길이 이란 이슬람공화국 제1부 대통령을 각각 만났습니다.